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우리 시청자분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아, 시장이 네. 오늘 설날 연휴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날인데요. 상당히 혼조권에서 머물고 있어요. 코스닥은 또 지금 잘 나간 듯 하다 오늘 코스닥이 좀 밀리고. 아침에는 코스닥이 셌거든요. 네. 지금은 반대죠? 코스닥이 조금 밀리고요. 뭐 그렇다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코스피가 좀 반등하는 것이 일단 시장의 특징이겠고요. 시장이 정말 뭐라 그러죠? 방향성을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특히 어찌되었건 코스닥에서는 뭐 전 딱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시장을 지금 끌어가는 축은 이틀 연속 상한가 치면서 네. 대량 거래를 켰던 셀트리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상한가가 깨졌죠.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오늘 마이너스가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벌써 오늘 700만 주 이거 뭐야? 687만 주니까 700만 네. 주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시장 상당히 바이어스가 먹혀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여하튼 시장이 지금 상당히 지금 어지러운 시장이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한 이야기 하겠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오늘 아침의 흐름, 수급이나 이런 거 큰, 한번 리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핵심 이슈 자체는 일단 금리 동결. 이 네. 이슈가 이제 가장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은행주는 뭐 금리 동결과 함께 더불어서 네. 상승하는 모습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주가 좀 강세입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 강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주가 강세라는 건 이완구 총리의 임명 때문인가요? 그 무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건설주가 지금 강세에 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담 반 진담 반 해야되면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9시 시작하자마자 오늘 개장 포인트를 건설주로 봤거든요. 네. 건설주면 좋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의아하지 마시겠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건설주랑 조선주, 화학주 다 똑같이 경기 민감 대형주인데 제일 못 오른 게 그나마 건설주예요. 바닥에서부터. 왜냐면 건설주는 바닥에서 한 25%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 셀트리온이 어떻게 됐건 시장의 바이어스는 어떻게 막 끌고 가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주식이 많거든요. 잘 모르는 것들. 확신을 갖고 안 된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규제 뭐 먹거리를 찾는 거죠. 먹거리 찾으면 네. 이게 조선주도 좀 쉬어두고 LG화학 같은 거 더 쭉 뻗지 못하고 좀 쉬고 숨고르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나마 마음 편하게 먹힐 수 있는 것이 전혀 극과 극이라는 얘기죠. 네. 셀트론의 그게 극은 전 그래서 건설주라고 저는 봤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펀더멘탈은 아무 상관 없고요. 수급 네. 아무 상관 없이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뭐 이게 좀 올라야 된다. 일부에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다시 뭘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잘 모르는 얘기고 저는 그냥 단순한 순환? 순환의 사이클로 지금 건설주라는데 이제 뭐 오래 갈 것 같지 않은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봤는데 펀더멘탈이라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저는 뭐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왜 오른지 그냥 전 수급으로 봤다. 어떻게 뭐 생각했어요? 뭐 일단은 순환매가 돈다라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서도 바이오가 이제 어느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바이오 섹터가 셀트리온이 조정이 들어오면서 게임주가 네. 워낙 장 초반만 하더라도 크게 밀렸었거든요. 그때 대거 다 플러스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반등 일단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NC소프트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네, NC소프트는 좀 얘기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 흐름 보게 되면 현대차가 오늘 오르고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최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아차에 대한 너긴 얘기. ELS에 대한 이제 너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일부 ELS가 3개 정도가 너긴됐다. 근데 그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ELS에 대한 너긴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네. 3만 5천 원이 깨져야 돼요, 기아차가. 그러니까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격대가 아니야. 3만 5천 원? 네, 3만 5천 원이 깨져야 돼요. 그럼 가중된다, 이놈아. 네,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그 기아차가 3만 5천 원 간다는 얘기는 시장이 박살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쉽지 않은 얘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반등도 역시 순환매에 대한 차원에 대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징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앞에서 이제 언급됐던 NC소프트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화재 두 가지를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시점이 참 그 의미롭습니다. 어떤 시점이 의미롭다는 게 뭐냐면 분명히 설 연휴 전에 이런 이슈를 터뜨리게 되면은 네. 분명히 더 오래 가는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 지나고 나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설 연휴 전에 터뜨려야지만 이게 좀 더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넥센코리 아니 어디죠? 지금 보게 되면 엔스랑 넥슨? 예, 엔스랑 넥슨인데 넷마블의 넷마블 강회장한테 네. 지금 방준혁 고문이, 방준혁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죠, 회장. 방준혁 회장이 넷마블에 대한 NC소프트 지분, 어쨌든 뭐 스왑 형태, 거의 스왑 형태죠. 스왑이죠, 뭐. 넷마블 지분을 NC가 가져가고, 또한 NC 그 자사주를 갖다 넷마블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김택진 회장 같은 경우는 넷마블을 갖다가 백기사로서 일단 뒀다. 그래서 지분율이 일단 넥슨보다는 좀 더 앞섰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는데, 뭐 도찐 개찐이거든요, 사실. 지분율은. 여기서 뭐 더 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지금 충분히 그 넥슨 측에서도 더 살 수 있다라는 거겠고요. 어쨌든 간에 아마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넥슨에서 NC소프트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이슈. 이게 나오면은 아마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들. 우리 예측을 해드렸듯이 자사주가 일단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넘어가는 순간 이것이 이제 그 본격적인 경영권 방어다라고 했는데 네. 이 경영권 방어. 그러니까 지금 넥슨의 장군. 그다음에 NC의 멍군, 그다음에 또 다시 그다음 넥슨의 또 한수, 뭐 이것이 아마 그 기대가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거 뭐 논란이 많습니다. 네. 근데 늘 말씀드린 이거는 바이어스예요 주가에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거 상관없이 전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좋다고 보고 있고 주동인 전문가 말씀대로 전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거죠. 그 오늘 전 솔직히 한 20% 떨어지면 출발했거든요. 네. 전 솔직히 의아했어요. 네. 저는 호재로 보는데 왜 올라 떨어지나 했는데 모르죠. 오늘 이게 주가 또 마이너스 5% 갈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이어스예요. 지금 연동서 네. 커져 있는데 이것도 이성훈 대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딱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래대로 그 이거를 그 이번에 그 주식 있잖아요. 자사주 네. 몇 프로 있는 거를 몇 프로야고 5%인가 뭐 많잖아 꽤 많잖아. 네, 네. 그거를 없애라 그랬어. 네. 자사주 소각하라고 요구했거든. 네.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한 개 엿 먹어라 이놈아이지 쉽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땀한테 준 거야. 백기사한테 준 거죠. 네, 준 건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뭘 할 수 있겠느냐. 잘 살아보자 할 수 있어요. 네. 에이, 아니겠구나. 이제 넷마블은 또 뭐니? 넷마블은 네. 넷마블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방회장도 네. 있고, 거기 CJ도 들어있고. 그쵸. 어? 형들이 또 있어. 오늘 CJ 이름이 오르더라고. 그 왜 오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올라요. 어찌되었건 그 형들이 또 모여있는데, 야, 아무리 넥슨이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돈이 많지만 저거 될까? 그래서 포기하는 수가 있어. 아, 애 딸이. 아니면서 밀물 협상하면서, 야, 내 주식 팔아가. 사가, 이놈아.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끝내지 않을 수가 있어. 그게 이제 공조량이 쉽지 않거든요. 기스가 났죠. 쉽게 얘기해서. 어긋났기 때문에. 내 주식 사가 이놈아 할 수가 있어. 골은 더 깊어졌죠. 응, 골은 깊어졌지. 내 주식 사가 이놈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질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경우, 이성원 대표 얘기한 대로, 아니, 젠장. 한번 해보자, 이놈아. 네. 해보자, 이러면 이제 주식을 살 수 있고, 야금야금 살 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공개 매수 할 수 있죠. 공개 매수 할 수 있죠. 공개에서 어느 쪽으로 살 네. 수가 있어. 그림 메일을 보내던 공개 매수를 하던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가 있어. 네. 근데 이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싸움은 진행형이다. 예.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이지. 이쪽에서 그 이성훈 대표랑 서로 디스하고 있는. 아니지. 솔직히 이성훈 대표가 디스했던 넥슨 쪽에서 이건 아닌가 봐. 하면서 아닌가 봐. 네. 이제 넷마블에 CJ도 붙었다 이러면 아 꼬랑지 내리는 순간 이건 주가는 네. 바이어스 그동안 오른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는 이 뉴스가 나오기 전 가격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떨어질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개인적인 저 생각일 뿐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는 엊그저께는 삼성생명이었잖아요. 네네. 오늘 삼성화재 똑같죠. 뭐 실적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결국은 해외 투자 뭐 해외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 뭐예요 배당이라든가 주주 친화 정책에서 메롱 이거거든요. 자사주 매입도 없고 주주 친화 정책도 없고 주주 친화 정책 오히려 어긋나는 거죠. M&A 이슈로가 M&A 이슈로 해서 주가를 낮추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이제 다분히 보이는 상황이겠고요. 삼성화재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싼 가격에 매입을 하기 위한 어쨌든간에. 당분간은 뭐 여러 가지 공격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재나 생명 모두 다 아마 낮은 가격대에서 합병을 하거나 지분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한 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도 뭐 여전히 시나리오인데요. 네. 결국 하여튼 오늘 어제 오늘 지난주에 있었던 거에 하나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축이 삼성생명이나 화재가 축이 아니다. 지금 보여지고 그리고 은근히 지금 살아있는 게 뭐야 SDS 제일 먼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쪽이 중심이다. 네? 알게 모르게 또 삼성물산 뭐 아까 왜 오른지 모르지만 삼성물산 뭐 엔지니어 이런 쪽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뭔가 축이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런 느낌. 그렇지만 이건 근거가 있자? 하나도 없어요. 다 주가를 보고 말씀드릴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또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 기본적으로 이제 그 투자 이익률 이것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있고요. 삼성물산과 관련된 그 차손이 또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손이 뭐야? 그 삼성물산 뭐 그 지분평가 얘기도 뭐 손실로 뭐 잡힐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화재를 보게 되면 올해 단기 순이익이 한 8,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여기서 주가 하락에 대한 폭은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대한 폭은 여기서부터는 많이 빠져봐야 뭐 25만 원에서 요 정도 사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예, 여하튼 그런 게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금통위 금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이거는 뭐 이성훈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거 정확하게 그잖아요. 오늘 금리가 이미 많이 내려가는 쪽으로 보이다가 지난주를 고비로 G20 재무장관 회담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하면서 약간 꼬리를 내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는데요. 일단 보시면 또 모르겠어요. 다음 달 그 한 두세 군데 증권사는 다음 달에 또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2분기에도 내린다고 하는데 그 역시 또 가봐야 되죠. 왜냐면 지금은 미국에서 올린다면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도 중요하고 뭐 IMF도 하고 우리나라도 중요했지만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이랬다 저랬다 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오다 떨어지는 것 같아. 무슨 짱깨집 배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뭐 배달 들어오면 배달 나가는 사람 같아. 심지어는 정책이. 맥도날드 햄버거 올린 것도 위에 오더가 떨어지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아 근데 아니 그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보면 그 분명히 지금 금리 내리라고 했었잖아요. 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 누구야 최고총리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절대 아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나 이성원 대표 하도 얘기해서 나도 찾아봤어. 1060조야 9월 말 기준은 가계부채가. 근데 이제 10여 건이 안 나왔거든요. 10여 건 하면 지금 그 전에 3분기에 그 전에 3분기에 40조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다. 그러면 이성원 대표 한 대로 1100조가 넘었을 거란 얘기. 사상 최고다 가는 거고요. 거기다가 공공기관 부채하니까 2000조야. 2000조.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여태까지 얘기 별로 안 나왔잖아. 많이 나왔는데 외면했죠. 아 외면했잖아. 근데 이제는 그 얘기를 누가 해? 정부에서 하고 있어. 정부에서 하고 있어.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또 이러니까 또 반대로 또 그 누구야 국토개발부 이름도 맨날 바뀌니까 우리나라는. 예전은 건설교통부 그런 거 있지. 건설교통부. 아직도야? 뭐야? 지금은 국토해양개발 국토해양부. 해양부가 있어 거기 국토해양부. 아니겠지. 국토해양부예요. 해양부는 아직 있지 이 사람아.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이 사람아. 국토교통부. 거기 보면 거기니까 걔네가 또 1% 하는 거라며. 1% 수익 즉 수익 대출인가 수익 부동산 수익 뭐 이런 거 1%짜리. 그거는 이제 그거는 또 지식 그쪽은 또 상관없는데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기했다 저기했다 하니까 거기에 춤추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소시민들 뭐냐? 아 우리는 어차피 그 받으면은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청가구밖에 안 해주는 샘플형 제품. 청가구? 네, 청가구에 한해서만 하는. 그 샘플형 대출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진행하는 거고 로또는 아니고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손실은 내가 다 떠안아야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납부를 해야 돼요.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라에서 먹어? 아니 은행에서 먹죠. 은행에서? 은행으로 사야겠네. 좀 이상해요. 그래서 또한 7년이 지나고 나면은 금리가 또 정상화되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한 제도다. 결론은 머리 아프다. 예, 그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여기가 뭐 유가 얘기도 좀 해보고 일단 설 연휴 동안에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하나 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렌트유가 말이죠. 일단 $61 넘어섰잖아요, 어저께요. 헤지펀드가 또 북해산 브렌트유에 대한 베팅 들어갔다는 얘기하는데 또 어떤 얘기야? 일단 북해산 브렌트유에 대한 이 베팅에 대한 쪽이 급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IB들이죠. 글로벌 IB들의 어떤 그 계속해서 유가가 더 빠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건 뭐 크루드 오일이니까 뭐 브렌트유나 뭐 흐름은 비슷합니다. 브렌트유를 아예 볼까요? 브렌트유를 한번 볼 텐데 흐름은 뭐 비슷한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유가는 빠지지를 않고 있죠. 유가가 빠지지를 않고 버티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그 월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높은 상승률에 대한 쪽을 기록을 하는 거를 지금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은 그런 유가가 좀 조정이 들어올 거다. 뭐 데드캣 바운스다라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야금야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IB들의 전망은 사실은 이제 트레이딩의 기반이고 사실은 IB들의 저는 이 보고서를 별로 그렇게 신뢰를 안 해요. 저는 IB보다는 누구를 하냐면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애들이 내놓는 사업 전망, 경기 전망 보고서 특히 이제 월마트라든가 이런 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전 필드에서 뛰는 애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들 이게 더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우리 오늘 저녁인가요? 오늘 저녁인데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여기서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마 이 보고서가 유가 왜냐면 얘네들 진짜 필드에서 뛰는 애들이잖아요. 진짜로 그 사고 팔고 자기네 단가 다 알고 있고 하는 애들이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내놓는데 아마 여기서 이 전망 보고서가 유가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휴 중에 한번 챙겨봐야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여기서 내놓는 에너지 전망 보고서 이 내용이 아마 뉴스로 아마 전시 지면 아마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 정말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름대로 종목대로 켜지고요. 지수 자체는 아직 혼조권이지만 코스닥 특히 변동성이 매우 큰 아직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하고 나서 3일 동안 쉬잖아요. 미국은 또 오늘까지 쉬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있었던 일정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그전 우리 시장에 영향 미칠 만한 거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죠. 다른 일정은 얼마 없고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핵심은 이제 설 연휴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그 그리스 이슈가 타결되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겠고. 근데 그 20일이라고 한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일이라고 데드라인을 그었지만 20일이라고 데드라인 그은 것도 이제 뭐 그냥 확실한 데드라인은 아니고. 지금 2월 말까지가 이제 구제금융에 대한 그 종료일입니다. 네네. 이 구제금융 종료일인 다음 주까지도 지금 설 연휴를 지나서 다음 주까지도 이 이슈가 대수 관련된 이슈가 지속이 될 수는 있다. 다만 이건 타결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에 대한 최대 채권 국가는 독일입니다. 독일이죠. 그런데 독일이 가장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돈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 왜 자꾸 그리스가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째라는 거죠. 안 갚아보려고. 그런데 그리스는 제조업 기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드라크마화를 부활시켜서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지금 매일 뱅크런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브렉시트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돈 넣어놓고 있는 부자들 입장에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크마와 지금 보게 되면 뱅크런이 지금 그리스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데드라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리스에 불리하기 때문에 저도 20일 타결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일인데요. 내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라는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하고 내일 그 일본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인데 아마 여기서는 최근에 엔화에 대한 약세가 둔화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 대신에 이제 대신에 달러화가 강세가도 역시 둔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이 이제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냐면은 엔화가 그동안의 약세를 쭉 갔더니 유가 하락한 거에 대한 수익을 제대로 못 누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누리기 위해서는 엔화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약세로 가면 안 된다라는 시각에 대한 쪽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은 그렇게 안 되면은 원전을 돌려야 되는데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엔화에 대한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쪽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또 시장에서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 해외 요인도 몇 가지는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중국에서 세컨드 얘기, 두 번째 얘기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는 게 표현이 말이 안 되죠. 임신을 뭐 강제하는 거. 그러니까 어이없는 얘기지만 1960년대 루마니아에서 있었었다. 루마니아 호르스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독재하던 나라니까 완전 공산당주의에서도 완전 빼갱이죠. 독재하던 국가죠. 그래서 루마니아는 하여튼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웬만한 우리가 아는 나라 중에서는 1인당 GDP가 제일 낮았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정책까지 했는데요. 지금 중국은 이게 도시화를 계속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가장 큰 문제가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도농간에 또는 간에 이주의 자유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주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걔네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그 호적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딴 데 있는 사람들이 상해 가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 주택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요. 거기서 보면 자동차를 사기도 쉽지 않고 그잖아요. 네. 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약간 뭐 약간 엇나간 얘기지만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비자 신청하기 쉽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가 엇겠는 얘기 들으면 중국에서 실제로 비자 받는 사람은 북경이나 상해랑 몇 개 지 외에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지역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떠나면 자기 지역 이주 딱 쉽게 보면 주민등록등본이 없는 거죠. 그 지역에.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여기 좀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마크도치에서 나오는데 이거 엄청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 화면 좀 이성원 대표 거 잡아주세요. 중국 도시정책이 일대 전환이 지금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성원 대표 거. 됐고요. 존경하는 네. 이성원 대표. 네,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네, 좀 잡아주시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그 제목부터 한번 잡아주세요. 보면 뭐예요? 차이나. 네. 리얼 접근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Complete all and to all residents. 이게 뭐야?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결국 도시화의 핵심이다. 이게 엄청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뭐가 돼요? 소비가 늘어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상하는 거야? 이게 짐이 단촐해? 사진이 너무 좀 그런데? 이게 보면 맞죠. 네. 이게 보면 그 딱 일정 주간 주거 안 되니까 네. 제가 이렇게 참 그 빈부격차 크다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 가는 것 같은데 이건 거의 저거 정도는 저거죠. 네. 저기 뭐야 그 예전에 보면 보증 두 개로 이사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 이사 가는 건데 대단하네요. 저기다 보면 내 예. 가족이 오토바이 하나 타고 뭐 그 설날도 구경 가는 거 설날 예. 고향 가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핫 이슈가 되겠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중국의 도시화의 하나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국 관련 주식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화 네. 관련된 것들 아파트도 더 지어야죠. 그죠? 네. 예를 들면 지하철도 더 지어야 되죠. 그리고 또 얘기했다시피 이게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하면서 일일 생활권만 들어가다가 이제 KTX 되면서 반일 생활권 들어가잖아요. 중국은 일일 생활권 조차 힘들죠. 솔직히 보면. 그래서 지금 KTX 이런 것도 지금 700km, 800km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루에 가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중국의 정책적 이런 게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어저께 이게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네. 엊그저께 그, 전 요새 전기차에 많이 꽂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하드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네네.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도, 이미 제주는 당연하고요. 서울에 300대밖에 없거든요. SM. SM3인가, 그 전기차. 딱 한 번 봤어요. 네, 300대밖에 없잖아요. 근데 BYD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BYD. 네, BYD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많이 더 확산되다 보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미국 일본에는 주유소보다 네. 예. 이것도 이성원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주유소보다 충전 시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아드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걸 비아드가 어저께 주가 10% 올랐어요. 어제 10%. 예. 워렌 버핏 투자한 전기차 회사 전기차 배터리 회사죠. 예. 오늘도 오르죠. 오늘도 오르나? 네. 오늘 좀 볼까요? 오늘은 리얼타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키우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오늘도 한 7% 오르는 것 같네. 네. 예, 네, 비아드가요. 그래서 보면, 하여튼 전기차란 거에 대해서, 전기차가 그게 무슨, 그,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안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예,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LG화가 됐건, 뭐가 됐건, 뭐 관련 주식이 됐건, 그게 경량화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여튼 이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새로운 흐름, 그래서 전기차 관련된 거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딱 이 비아드가 이번에 올라가는 포인트가 테슬라랑 애플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확산되고 있는 거 지금 하나 이슈입니다, 지금요. 비아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냐면 제조나 도서 지역에서 좀 자주 보지만, 서울에 있는 분들, 이성훈 대표 300대 중에 하나 본 거고, 네. 저는 이제 가끔 저희 동네 BMW 매장에서 슬쩍 지나가요. 네. i3가 거기 있거든요. 네네. 사고 싶지. 돈이 없어서 못 사지. 근데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길에서 다니는 거 많이 못 봤잖아. 한국에서는요. 저는 이제 테슬라를 많이 봤거든요. 출장 갈 때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 비아디가 주가가 급락을 했었네요. 많이 빠졌었죠. 그때 그 이슈, 그때 비아디가 이때 무슨 이슈가 하나 있었죠? 몰라요. 지금 잠깐 화면을 비아디를 잡아주게 되면 이때 아마 비아디에 대해서 뭐 삼각한다는 건 하여튼 무슨 이슈가 있어서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 루머를 아마 찾아보시면 아마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뭐 있겠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잘 안 보지만 이성원 대표 얘기했던 건 뭐지? 무선 충전. 무선 충전도 보면 이거잖아요. 저는 이미 다 써봤지만, 보면 이제 삼성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애가 또 기사에서 잘못 써갖고 세계 최초 뭐 이런 썼다가, 뒤로 쓱 했잖아. 거기서 자세히 봤더니 거기 나오는 거야. 무선 충전의 요원의 모듈이 어떤 거냐면, 뭐 방식을 하면서, 구글 레퍼런스 폰의 거랑 똑같이 쓴다 이거거든. 그게 봤죠. 그게 제가 쓴. 세계 최초야. 그걸 이제 막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웃기지만, 그게 보면 넥서스 것도 마찬가지죠. 넥서스 전 5를 썼고, 그죠? 그리고 넥서스 7도 썼기 때문에 무선 충전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보면 그걸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대한민국에. 넥서스 5 몇 대나 팔렸어. 한 5, 6만 대 팔리고 끝났겠지. 근데 보면 이제 삼성이나 쓰면 이제 삼성에 많이 깔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럼 무선 충전 관련된 거 그게 모듈이 됐건 심지어는 거기 그 충전기를 파는 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것들이 관련적으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안 보인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안 보인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각을 좀 넓히는 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리포트 좀 보겠는데요. 최근에 리포트 보면 하여튼 꽃은 그거예요. 제약업종에 대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제약업종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제약업종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숨지기고 있다가 숨지기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그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였나? 맞죠? 네네. 메디포스트에서 훅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제약업종 담당자들 바이오나 이런 친구들이 다 불려갔었거든요. 거의 웬만한 친구들이 셀트리온 때문에 불려갔다가 이제 짜증나다 하다가 이제 혼다가 요즘 올라가니까 셀트리온 레포트가 몇 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사실 레포트 나와봤자 목표주가 제시한 건 없어. 그냥 이제 하도 좋다.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너라 뭐라고 자꾸 물어보니까 윗사람들이 그 지점이나 이런 데서 물어볼 거 아니야. 우리 셀트리온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몇 명이 썼어. 그래서 목표주권 없어요. 목표주권 없는 거를 증권사에서 지점이나 이런 측에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 수도 있어, 저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거 역설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제약업종 전반적인 레포트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 그 NH투자증권에서 나왔다면서요. 네. 그거 좀 봐주세요. 제약업종 전반적인 거. 제약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두 군데에서 지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NH투자증권에서도 나왔고 다른 곳에서도 나왔었는데 NH가 좀 더 눈에 들어와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기가 NH 좋아하더라? 워리. NH 저는 이거 N2라고 부릅니다. N2. N2. NH증권은 별로였는데 N2는 괜찮아. 그 지금 보게 되면 내수 부진을 수출로 극복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원외 처방 시장에 대한 쪽이 소폭 증가하는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근데 의약품 수출을 잘하는 쪽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포인트가 두 거겠죠. 원외 처방 시장이 부진한데 원외 처방 시장에서 잘하는 애를 사던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수출을 잘하는 애를 사던 이건데 일본 쪽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환율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 일본에 가면 메롱이라는 얘기네.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 수출하는 아미코젠 같은 경우가 별로 안 좋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코롬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조정이 깊게 나왔던 이유가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 관련된 흐름에 대해 엔화 약세가 나올 때 걔네들 보면 조정이 나와요. 네네. 같이 엔화 이제 연동하는 그런 흐름이 나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좋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동 제약은 이제 제약사라는 타이틀을 떼야지. 광동 음료. 광동 음료. 수지. 예. 수지 뭐 수지 음료 뭐 이런 걸로 좀 바꿨으면. 알죠 수지가 광고야? 아 그럼요. 수지 광고. 그러니까 비타오백은 안 사 먹을 수 없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바카스 어제 선전을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바카스. 왜? 가족끼리 왜 이래? 이걸 갖고서 없어 보여? 예, 광고를 했는데 아니 바카스도 광고 요즘에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외 처방액에 대한 쪽이 별로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위 오히려 상위 10대 제약사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죠? 상위 10대 제약사는 그 마켓 쉐어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처방액도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증가한 쪽을 보게 되면 LG생명과학이 좀 증가했습니다. LG생명과학에 대한 원외 처방 시장에서의 증가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일약품도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증가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소했기 때문에 별별이 없고 이 원외 처방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제일 LG생명과학에 대한 강세 이게 좀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녹십자를 지금 최선호주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녹십자 LG생명과학은 지금 보게 되면 원외 처방 시장에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 녹십자 그 원외 처방 시장보다도 이제 수출을 잘하는 쪽 그런 네.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네. 얘기하는데 백신 수출 확대, 네. 북미향 혈액제제 수출이 기대되는 녹십자를 지금 최선호주로 지금 추천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미글로라고 또 요게 또 백신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또 바이오시밀러예요. 근데 요 바이오시밀러 모멘텀을 보유한 LG 생명과학도 차선호주로 추천한다라고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수출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녹십자, 하나는 원외 처방 시장과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강세 갖고 있는 LG 생명과학인데 오늘 또 하나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뭐야? SK 케미칼. 네. 이거 예전에 SK 케미칼 예전에 작년이었죠. 이게 분명히 모처럼 될 겁니다라는 얘기 드렸냐면은 LG 화학의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 했었지. 예, 네, 냄새가 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SK 케미칼이 이제 그린 케미칼하고 뭐로 나눠져 있냐면은 이제 바이오 그 제약 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약 중에서 혈액 제제에 대한 쪽을 갖다가 SK 케미칼이 2천억 현물 출자. 혈액 제제는 또 뭐야? 혈액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도 보게 되면 북미향 혈액 제제잖아요. 요 그걸 만드는 또 그 약인가 봐요. 혈액 그쪽에 관련된 그쪽 제품인가 봐요. 근데 이쪽과 관련된 쪽을 현물 출자 2천억을 하고 상환 우선주 1천억을 받아서 자금을 받은 다음에 네. 이걸 갖다가 독립법인을 만들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SK 케미칼이. 네. 그러면은 독립법인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조만간에 또 하나 스핀오프 시켜서 상장시키겠다는 얘기죠. 가능성 있네. 그죠? 네. 그러니까 SK 케미칼을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SK 케미칼,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야 어떤 시나리오가 보인다라는 기업이 바로 SK 케미칼이 아닐까. 그래서 그린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 쪽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그 상장을 시켜 나가는 형태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SK 케미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K 케미칼 그림이 여기 없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SK 케미칼에 대한 쪽 백신 신약 백신 부분에서 그 파이프라인이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녹십자 LG생명과학에다가 SK케미칼에다 하나 바로 쓱 담그겠습니다. 아 저는 그러면 그 갑자기 제가 간단히 준비해봤는데요. 그런 거 사실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어렵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이성 대표로 작년 10월부터 야 미국에서 냄새가 나니 바이오 좀 공부해 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얘기했는데 그래봤자 제가 또 못 알아들으니 근데 요즘 하나 찾았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네. 물론 키움준 것도 다 좋은데 제 화면 한번 잡으세요. 이번에 제 화면 잡아주시면요. 헬스케어인데요. 김현태라는 사람이 있어. 히드비즈 연구소 있는데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간단히 읽고 쉽게 써요. 매주 쓰네. 이 양반이 김현태 제목이요. 김현태 헬스케어 위클리 브리핑이라는 게 있어. 여기 보면 그 금주 뭐 미국 우리나라 다 있고요. 보면 딱 보면 여기 이거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보면 이번 주에는 어떤 제목 나왔고요. 금주 이벤트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뭐 대형제 어떻게 해서 주요 이슈가 있고 미국 주식 어떻고 그 중에서 딱 이슈가 된 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쭉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거에 리스트까지 또 다 나와. 그래서 주요 헬스케어 바이오 및 헬스 바이오까지 다 나오는 거야 여기. 바이오 시뮬러까지 해서 헬스케어 주목까지 해서 일목요연에 딱 있어. 이거 다 보는데 5분이면 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바이오나 헬스케어 있으시면 관심 있으시면요. 김현태 헬스케어라고 치면 나옵니다. 김현태의 헬스케어라고 검색하면 웬만한데 그 조금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매진하고 되게 이게 웬만한 바이오나 이런 것들이 단점이 뭐냐면 어렵잖아요. 네. 어렵고 내용도 모르잖니. 복잡하잖아. 근데 이거는 상당히 쉬운 말로 써놨어. 그리고 가독성이 높아요. 가독성이 높다는 건 쉽게 해서 이학용이도 봐도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가독성이 어려우면 안 보거든요. 일단 그림 아니면. 근데 이거 제가 좀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 그래서 김현태 헬스케어가 매주 나오고 있으니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GS 리테일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하한가를 갔는데 GS건설 파르나스 지분 인수자가 GS 리테일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나오면서 GS 리테일이 지금 하한가에 갔는데 결국에는 회장님 그거를 갖다 계열사에서 받아주네요. 회장님 그 저거를 GS건설은 그 허 회장님 개인 회사잖아요. 이게 이제 GS 그 계열 회사가 아니고 법적으로 지주에 안 들어있죠. 안 들어가요. 네, 계열사로는 돼 있는데 지주회사 안 되는 계열사는 약간 아니고, 법이 다른 네, 거고요.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회사라고 보면 형제 일가가 갖고 있죠. GS 리테일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계열사에서 받아주는. 그런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GS 리테일이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그런 얘기까지 해서요. 특징 6까지 해서 2부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랑 2부랑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코스피가 약간 빨갛고 코스닥이 약간 파란데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셨던 대로 GS 관련해서 GS 네. 내리는 거 좀 더 뭐 눈에 띄는 거 있겠고요.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뭐 GS 건설, 현대건설 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거 특징주 하나 볼까요? 네, 특징주 어떤 거 볼까요? KC그린 홀딩 볼까요? 캐시그린. 캐시그린은 정신 보면 기관이랑 외국인 같이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를 네. 보여주시면요. 캐시그린은 오늘 재미없어요, 주가가요. 올해 들어서도 많이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흥미로운 거가, 외국인 있잖아요. 꾸준히 사요.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정인 전문가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기관이 사야지. 투신이 사야지. 투신이 사야 되는데 투신까지 사나? 투신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안 돼요, 아직은? 아직 안 된다는 것도.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요런 구간인데, 외국인은 지금, 요런 정도 사는 거는 무지하게 많아요. 이 정도 사는 거는 무지하게 많다고. 뭐냐면 한 3개월 사는데 주가는 안 가고 이렇게 조정 들어오는 구간. 요런 구간에서 계속 사거든요, 외국인은. 외국인은 사는데 이게 이제 6개월, 이거는 이제 큰 종목은 아니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작업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한 3, 4개월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 살 때, 그러니까 보면은 주가는 누가 살 때 움직이냐면, 외국인이 그 정정균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외국인이 사놓고 나서 이렇게 기관이 살 때. 근데 왜 저게 색깔이 파래? 밑에 세 개나 있는 거야? 이평선이 네? 뭐야? 아, 이거 위에 있는 건 이평선이고요. 밑에 있는 건 저겁니다. 외국인과 기관. 밑에 있는 칸. 아니, 거래량이 세 개잖아. 선이 뭐가 세 개예요? 빨간 거, 파란 거, 아, 밑에 거예요. 아, 밑에 거는 선이 세 개라고. 이거 제가 추세선 그은 거잖아요. 아, 추세선. 아, 이거 반칙하지 마. 쭉 그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외국인이 살 때는 주가는 안 움직일 수 있다. 다만, 결국에는. 투신이 살 때. 투신이 이렇게 사면은 이런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 투신이 언제 사는지 알면 좋은데, 그건 알 길이 없고. 뭐, 알 길은 없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투신인 수급이 돌아오는 거를. 보면 되겠죠. 한 3, 4일.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사는 것 같고서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급도 보게 되면은 요게 별 의미 없는 애들이 뭐냐면 기타 금융 투자. 얘네들 별 의미 없어요. 잊어버려. 상품에서 나오는 애들이야. 상품에서. 이런 애들 말고 투신이 살 때. 투신이 지금 계속 팔고 있으니까. KXX네. 네. 투신이 팔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캐시그린을 중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가 되겠고요. 네. 그 엊그저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중국 여자들 네. 작년에 만 명이 네. 미국 가서 해놨다. 우리나라는 그때 병역 때문에 해외 국적 세탁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 네네. 중국은 국적 세탁이 병역이 아니야. 병이 아니냐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공해, 폴루션 영어로 네. 공해 문제 머리 아프다. 두 번째는 먹거리. 네? 네. 그니까 그것이 두 개가 바로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 거죠. 특히 공해 문제. 네. 그래서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요. 중국에서 공해 문제 해결 이런 거, 자연 친화 정책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보는 거 삼위각기 보겠습니다. 삼위각기. 네. 삼위각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화 이런 거 그리고 소비 확대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꾸준하게 외국인이 사요. 그죠? 네. 주가 쉬고 있어. 그잖아요. 네. 화장품 나면 항상 삼위각기 올라갔다는 또 경험이 있어, 우리가 또.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랑 또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거. 네, 네. 근데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요새 더 오르는 거냐? 중국 사람이 와서 사는 게 올랐어. 까놓고 중국 사람이 와서 삼위각기 피하러 사는 애 없을 거 아니니? 주문할 수 있어. 그렇지만 네. 사가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1월 달에 네. 그 외국인 그 지금 출입국 동향 1월 입국자 수 동향을 보게 되면 네. 출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출국자 수. 그런데 네. 입국자 수는 중국인 입국자 수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32% 네. 증가. 네. 일본인 입국자 수는 19% 감소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인 그 입국자 수가 훨씬 더 많이 네.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입국자 수 자체가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이미 43%. 일본인은 15%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5%, 25%였고 20%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 수준이 이제 더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저 일본하고 중국을 합치게 되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55%였는데 올해는 뭐 거의 60% 가까이 지금 일본인과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2월 말부터 2월까지는 춘절에서 오는 사람 얘기했잖아. 네. 와갖고 직접 화장품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올랐잖아. 근데 이게 그 얘기잖아요. 중국 사람이 많이 오는데 많이 와서 3위가 피아노를 여기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살 수 없지. 아니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다 왜 안 되는 게 어떻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아노는 거기서 현지에 살 거 아니니. 상식적으로 봐서 물론 여기서 주문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화장품 이거 다 같은 흐름이다. 같은 관점이라는 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고 좀 뭐라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요코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빠링하우. 그죠? 빠링하우, 빠링하우. 빠링하우. 이게 발음 배웠었는데. 요코죠. 빠링하우. 예.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의 쇼핑을 점령한 요코가 누구냐. 이제 빠링하우 80년대생. 역시 이성은 대표. 중국인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춘절 기간 방문하는 유우커의 60%가 빠링하우입니다. 60%가 이제 그 80년대생 그때 그이고 그중에 재밌는 거는 20%가 주링하우. 주링하우. 그다음에 이 한국으로 여행하는 여행객 중에 70%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이 잘 되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젊은 여성들이 이 시집을 가네. 쿠쿠 밥솥이 잘 팔릴 수밖에 없대다.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그 여러분들 오프 더 레코드로 잠깐 우리 최지혜 캐스터가 저도 하지 말고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 이성 대표 잘 한번 보세요. 그 시청자분들 잘 보셔야 되는데요. 네네. 이제 이게 재미나는 게 그 파링하우가 얘기 났지만 파링하우가 뭐냐면 80이에요. 80년에 영자였고 연대였고 하우는 이제 후에요. 후 애프터의 휴자 휴자거든요. 그러니까 파링하우 그다음에 주링은 주링 해갖고 이제 90년대 이후인데요. 빠링하우라는 거가 왜 어떤 개념이냐면요. 등소평 이후에요. 등소평 이후의 세대를 보시면 돼요. 그 전에 뭐냐? 그 전은 문화혁명이에요. 문화혁명은 뭐냐? 문화혁명은 서양 문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서양 악기 다 깨부신 게 문화혁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 등소평 세대다. 그 등소평 뭐예요? 개혁과 개방의 세대잖아요. 그 빠링하우는 뭐랑 똑같아요? 식스포켓이에요. 식스포켓. 식스포켓을 알잖아요. 여섯 개의 주머니를 타고 났어. 뭐야? 자기 혼자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 내 돈이야. 엄마 아빠의 하나,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있죠. 그러니까 하나가 내려면 엄마 아빠. 거기는 대부분이 그게 없어. 고모가 없어. 이모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혼자기 때문에. 거기도 위에 있었기 때문에 친할머니 이런 사람이 만들어서 식스포켓을 쓴 애들이 빠링하우야. 여기서 이제 답이 들어갑니다. 식스포켓이 결혼을 하잖아. 그럼 포켓이 몇 개로 늘어나지 않아? 몇 개로 늘어나? 14 포켓이죠. 왜냐, 기존에 여섯 명에다가 자기 부모가 또 있잖아.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위에? 아, 돌아가시지만, 중사람이 요새 또 고령하잖아. 네. 고령하잖아요. 네. 그렇게 12개까지, 14개의 돈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이 엄청 나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해드릴게요. 보면 명품 키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명품 키즈. 저는 이제 그런 세대 완전히 다 끝났으니까. 이선호 백이 뭐 비싼 거 사줘? 잘 안 사줘요. 비싼 거 안 사주는데, 보면 바바리나, 크리스찬 디올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면 다 명품 그 코너에 닦아 있어요. 애들 것도 있어.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그 강아지 바바리 50만원짜리 됐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여자애들은 버버리나 이런 데서 또 그 책가방 초등학생 안 사주면 또 여자애들은 또 저거 위축될까봐 또 그렇게 브랜드 사준다 그러더라고요. 여자애들. 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키즈 명품이 따로 있는데, 크리스찬 디올 있잖아요. 따로 있죠. 크리스찬 디올 있잖아요. 그에게 맞는 게 디올 베이비야. 네, 키즈 라인이라고 해서 라인이 따로 있어요. 아, 디올 베이비인데요. 이게 2001년인가 처음 생겼거든요. 파리에서 프랑스에 생겼는데요. 아시아에 최초에 들어온 게 상해예요. 2011년에 들어갔거든요. 7개 전용 매장. 다른 나라에 없어. 일본에 없어. 제가 알기에는요. 우리나라에 있는지 우리나라에 없을 거야, 아마. 디올 베이비라는 라인이요. 매장이 따로 있어. 매장 따로는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매장 내에 있겠지. 매장 내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전용 매장이 있어. 7개. 예? 그게 바로 소비다. 그리고 파링하우가 모여서 만든 거가 열네 포켓이 있다. 내 얘기 아니야. 고령, 열네면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이게 고령화사의 핵심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소비를 주목해야 돼. 그런 관점에서도 뭐 아가방이나 또 뭐지 보령이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오로라나 삼성출판사 뭐 그쵸, 예. 예, 그런 쪽이 더 최근에 흐름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맞죠. 그럼 나 말이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예, 그래서 콘텐츠도 팔고 그러면 되니까 뭐 책도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시청자분들을 계속해서 일단 시청자들 관심 갖고 보신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스타겐토크 코너입니다. 매주 우리 또 화요일 날 또 이분과 함께 합니다. 네. 아니, 또 대세 주식을 이분이 놓치는 경우가 없어. 그것도 항상 적재, 적소의 타이밍에 딱 맞추는. 제가 봤을 때 타이밍 발굴의 기재인 것 같아요, 이분은. 타이밍 발굴에도 기재고, 그리고 일단 그 사람이 과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 결정을 지면 아주 과단성 있게. 예전에도 보게 되면. 과단성도 태어났었더라고요. 과감 아니야? 뭐냐면은 잘라낼 때도. 종목을 이제 크게 잘랐을 때 이제 그 전문가들이라면 보통 견디기가 쉽상입니다. 근데 잘라낼 때도 쉽게 잘라내고 그걸 또 이제 그 좋은 기업으로 갈아타서 회복해주고 또 수익으로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죠. 나랑 비슷하네. 맹룡 과강? 맹룡과. 그냥 맹룡하기만 해. 나는 단점이 있어. 약간 다른 게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말한 것도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하지만 기억을 못해. 기억을 하십니다. 기억을 해. 기억을 하면서 모든 걸 다 하면서도 그걸 완벽하게 또 처리까지 해주잖아. 완벽 AS. 네. 그리고 정말 타이밍의 규제 주동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 대표가 말한 설명이 마음에 드세요? 일단 뭐 자를 때는 그 맞습니다. 네. 뭐 제가 주로 이제 복수의 화신이라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나쁘다고 한다면 분명히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요. 물론 뭐 버틸 때까지는 버티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잘라야 되고 결국 그 미운 주식들을 다시 사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요새 날아다니는 주식들이 얘기를 하면 대부분 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치를 떨었던 학을 띄었던 종목들이 요새 최고의 종목들이 됐다라는 거죠. 맞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LG상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진해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조선이프라코 뭐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죠. 보시면은 학을 띄었어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전,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기를 얘기하면 학을 띄었던 나는 삼성전기 평생 매매 안 할 거예요. LG상사 다시는 안 할 겁니다. 했던 게 왜냐면 2년, 3년을 정말 무식하게 내렸죠. 자, 얘기할 반토막을 내보니까. 삼성전기 하면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뭐 얘기할 때 분명히 우리 여기 본인이 아니라. 네네네. 누구야? 갑자기 생각 나. 누구야? 전조님이 삼성전기는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11월 달이야. 내가 11월쯤은 기억나는데 삼성전기는 했더니 딱 정색을 하는 거야. 거기 김주가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라고. 바꾼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것도 용기거든요. 용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시청자들 잘 아셔야 돼요.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다가.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딱 암만 바꾸잖아. 아 그러면서 하는 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 주식장에서 제일 그렇죠. 엄청난 용기고 그렇게 뷰를 바꿀 수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못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주식을 왜 내가 다시 사야 돼? 라는 거기 때문에 그 결국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이 다 최악의 종목들이요.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나 뭐 요새 올라가고 있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엔 최악의 종목 이 주식을 왜 해? 이거 갖고 다 깡통 나신 분들이 그때 불려간 애가 한두 명이 그렇죠. 속출했다라는 거죠. 뭐 90% 투자자가 대부분 이런 종목들을 갖고 깡통이 나거나 박살이 났는데 그런 주식들이 결국 지금 최고 종목이다라는 게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그러죠. 그게 또 주식시장이라는 거죠. 결국 내 물량이 털려나가야 올라가는구나를 또 실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은 사람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최악의 구간이 결국은 지나면 그 구간이 바닥이고요. 그렇죠. 최고의 행복감에 누워져 있을 때가 지나면 그 구간이 상처였다라는 부분이고 그걸 다 깨우치기에는 너무 시장이 인생과 같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힘든 게 또 주식 시장이 좀 맞아야 돼요 주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농담으로 말씀하지만 기억력이 좀 짧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바꾸는데 욕일 수도 있죠. 욕이지만 그만큼 주식장을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그렇죠. 유연하게 본다는 그래서 잘랐던 주식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GS건설 같은 경우에서 2만 1천 원에 다시 사야 된다. 잘랐지만 반드시 다시 사야 된다 라고 해서 한 달 내내 다시 산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한 회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크게 실패를 봤기 때문에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그게 개인 투자자의 심리인데 저는 그래도 다시 사야 됩니다 했던 부분이었고 결국 지금은 한 30% 다시 올라와서 그러니까. 또 지금 오늘 호텔 매각까지 돼가지고 단기 고점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해피한 거죠. 그 뷰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뷰를 바꾸셔야 고수가 될 수 있고 그 지겨웠던 악몽 빨리 떨쳐버리시고 좋았던 이미지로 다시 바꾸는데 뭐 지금 최근에 종목들이 분명히 뭐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한진해운도 그렇고 최근에 말씀드렸던 GS건설도 그렇고 종목들이 다 그거를 추천해줬을 때 머뭇머뭇하거나 못 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네. 샀던 분들이 해피한 부분이거든요. 한진해운 단기 급등했고 두산 인프라코어 마찬가지고 뭐 GS건설 최근에 엔소프트 이슈 뭐 지금 네. 말씀드릴 만한 이슈가 NC 이슈입니다만 불과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최악의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뭐 바닥 대비 거의 90%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간 거죠. 하여튼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고집을 펴주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성원 대표가 맨날 저한테 그렇게 사적으로는 형님 좋아지는 이유가 제가 꼰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꼰대 정신이 이게 보면 기억력이 짧다는 거거든요. 우기는 게 없거든요. 저는요. 그렇죠. 네. 이 시장에 필요한 그 기억력이 짧은 것도 그러니까. 이 시장에 필요한 항상 새로운 전략입니다. 금붕어 전략. 금붕어 전략. 어 맞아. 진짜로. 진짜로. 이런 얘기 닭대가 시작. 진짜로. 꽃기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개그 콘서트에도 닭이 나오는데 이전 없고 다시 사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기억력 좋은 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저 주식이 예전에 어떤 주식이었던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과거의 주식이 앞으로의 주식을 설명할 게 하나도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게 돈이 안 돼요. 주식시장은요. 근데 그래도 경험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특별세무조사 나왔다. 그래서 주가가 7% 급락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대상하고 똑같냐. 대상이 작년 6월 27일 날 특별세무조사 나왔던 날 거의 6% 넘게 급락을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버텼다가 전고점 뚫고 날아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산 인프라코어 마찬가지다. 특별세무조사 바닥이다. 단발성 악재지 절대 시세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자신 있게 베팅을 말씀드렸는데 그날 또 급반등을 해줬고 추가적으로 돌파를 했다라는 거 이것도 이런 경험은 맞아요. 잊으시면 안 되는 경험이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경험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맨날 이성훈 대표 저보고 아이고 형님은 몇 년 동안 주식이 있었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있었다? 주식 오래 했다?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린 건데 농담이 아니라 오랫동안 난 주식 오랫동안 했다? 절대 돈이 안 돼요. 아니 그분 제 얘기도 마찬가지야. 그분들 얘기해서 돈이 될 게 하나도 없어. 두 번째가 가방끈 길이랑 상관없어요. 주식은 가방끈 길이라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나 박사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야? 다 돈 벌게요?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어떤 게 더 도움이 중요한 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가방끈 길다 주식 오래 했다는 건 절대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본론 들어가죠. NC소프트 얘기 좀 해야 돼. NC소프트 그렇죠. 오늘 NC소프트 그게 핵심이야. 그렇죠. 오늘 NC소프트가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 지금은 뭐 한 약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오늘의 최대 이슈죠. 자사주 넥슨이 자사주 소각을 요구했습니다. 8.9% 지분 거의 4천억 돈이 되거든요. 자사주 소각을 얘기를 했는데 NC소프트가 과감하게 거절하고 그걸 결국은 넷마블 게임즈와 뭐 9.8% 약 3,900억 정도 규모로 맞교환을 했죠. 상호 맞교환. 그래서 결국 내용은 뭐냐면 왜 높은 가격에 이렇게 샀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시면 텐센트가 넷마블 게임즈 5천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한 28% 지분을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넷마블 게임즈 투자했다고 해서 CJENM이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28% 지분을 5천억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보면은 NC소프트는 4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겨우 9.8%를 인수를 했는데 오늘 뭐 CFO 그 윤재수 CFO가 CFO니까 이제 파이낸셜 오피셔니까 이제 재무이사죠. 재무이사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 미래를 보면 싼 가격이다 라는 기자회견을 발표했는데 그걸 보니까 더 웃겼습니다. 미래는 다 싸. 미래를 보면 다 싸. 미래를 보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싼. 근데 그 부분이 한편으로는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 좋은 투자 전략은 아니고 왜 9.8%냐 하필 보면은 상호 투자에 대한 상호 출자에 대한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예를 들면 뭐 현대차, 기아차가 있으면 서로 지분 각자 사주고 의결권이 있으면 서로 돈 투자해서, 그쵸. 대주주는, 소액주, 예를 들면, 뭐, 이건희 회장도 마찬가지, 정몽구 회장도 마찬가지지만, 지분 조금만 갖고 있고, 서로 지분 맞교환해서 의결권 행사하면, 소액주주가 낄 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호 출자, 자산 규모 사실 5조 원 이상에 되는 규모의 회사들은, 상호 출자 금액 지분 10% 이상은 의결권을 의결하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아마 9.8% 지분을,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네. 그래서 막교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단기 악재죠. 네. 4천억이라는 돈을 왜 그 지원했느냐, 거기다 막교환했느냐라는 부분하고 비싸게 샀다라는 그런 논란. 근데 보면 김택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급했던 게 아닌가 싶다는 근데 현금이 거죠. 나간 건 없잖아요. 그렇죠, 민씨 뭐. 입장에선. 그렇죠. 어차피 주식 수합을 한 거기 때문에 현금이 나간 건 없어요. 비싸게 물론 수합을 해줬을 뿐이지. 그렇죠. 비싸게 수합해줬을 뿐인데 이제 약간 그 야구단 때도 그랬고 지금 이것도 뭐 과감한 왜냐면 이게 보면 또 텐센트하고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넷마블의 또 2대 주주가 또 텐센트니까 텐센트, CJ, 넷마블 게임즈, 뭐 NC소프트가 교감 있었을 것이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넥슨이 NC의 현재 실질적인 최대 주주라는 거죠. 네. 근데 넥슨의 최대 주주하고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쪽 투자에 대해서 교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 넥슨 쪽에서는 이대로 그러니까 포기야 그러니까 뭐랄까 맘대로 하셔죠. 5지분 우리는 확보했으니까 넥슨 니네 맘대로 하셔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 넥슨의 향후 전략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지분을 더 살 돈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갖고 끝까지 괴롭히든지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쉰들러가 과거에도 적대적 M&A 갖고 계속 싸웠던 부분이 거의 10년 가까이 싸웠던 걸 감안하면 이 싸움도 장기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드진에 한 명 들어오게 해준다면서요. 뭐 그거 넥슨 이제 넥슨 이사 한 명 오케이 해줄게라고 발표해놓고 네. 뒤통수 딱 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싸 넥슨이 이러면서. 약간 그죠? 부글부글 끓는 네.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명색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쪽 그 지분 투자할 때는 그쪽 대주주하고 지분 교감을 하면서 정작 자기 최대 주주하고는 교감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현재 NC소프트의 약간 아이러니지 않을까? 김정규 회장님 절 보내주세요. NC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싸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싸움이고 과거에 전례를 봤을 때 뭐 단칼에 끝나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분명히 오랫동안 싸움이 지속될 가능성 분명히 크다라는 점에서 뭐 단기적으로 12만 2천 원 바닥 찍고 23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던 주식이라 뭐 거의 90% 넘게 급등한 걸 감안하면 분명히 쉴 때는 됐어요. 쉴 때는 됐는데 이걸 1차 파동으로 보면 올 하반기 뭐 리니지 이터널 모바일 불서 뭐 길드워 뭐 업데이트하는 부분 그리고 내년에 출시하는 신작까지 해가지고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저는 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NC소프트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NC를 넥슨이 NC를 업어간 게 25만 원인가요? 그렇죠. 25만 원. 5만 원이죠. 그러면 여전히 25만 원 밑에서는 NC로서는 추가적인 매입을 할 여력이 있겠네요. 뭐 그런 관점에서 물타기, 가능한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넥슨에서 그 NC소프트 투자했던 네. 지분 자체를 은행 담보대출을 전액 받았다. 네. 그래서 자금 여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그 넥슨이 과연 추가 지분을 하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느냐 넥슨도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네네. 4,400억인가 벌었던 부분인데 실적은 하락 추이로 봐서 넥슨 김정주 회장도 약간은 뭐 뭐라 할까 넥슨 재팬 주주들한테 약간은 네. 뭐라 할까 이렇게 좀 푸시를 받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하여튼 그 우리나라는 별로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이게, 그게 뭐, 여러 가지 적대적 이런 것들이 이게 별로 없는데, 이 싸움이 아마 미국에서 일어났으면요. 엄청난 먹거리입니다, 서로.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똑똑하다는 그 월가의 변호사들 다 갈라붙어 있는 거고요. 네. 수많은 작전, 그리고 음모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사기, 친구 간의 배신, 막장 드라마에 끝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쵸, 그쵸. 막장 드라마. 미드나 영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알 거예요. 딱 이게 엄청 플러스, 그 딱 주제예요. 네. 여기 뭐 친구와의 우정 날라가고 그치. 그다음에 여자도 끼고 끼고 네. 그래서 막 만드는 거죠 막 천송이 친구 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화까지 되면 여기 갑자기 네. 그 폭력 사태 나고 살인까지 네.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주청꾼 나오고 깡패 나오고. 아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네. 노이즈는 상당히 있을 수밖에 네.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동인님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 보이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GS 건설 이제 그 넘어간다면 그 타다나스 얘기도 네네. 있고요. 한진 얘기인데 기존의 흐름이 정별로 바뀌면서 이런 거잖아요. 네네. 타이밍. 이런 그동안 얘기했던 거 간단하게 AS? AS 아니요. GS 건설이 드디어 이제 그동안 왜 올라갔느냐 그리고 며칠 전에 계속 외국인들 어제까지도 외국인 쇼커버가 들어왔더라고요. 2만 원에서 100만 주 가까이 CLS 창구에서 CLSA 창구에서 100만 주 가까이 엄청난 공매도를 때리더니 어젠가 20만 주 가까이 20만 주 넘게 쇼커버 즉 손절이죠. 들어왔던 부분이 결국은 루머가 좀 있었습니다만 곧 파라나스 호텔 매각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GS 리테일로 7,500억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를 그러니까 결국 GS 리테일의 최대 주주는 GS고요. GS의 최대 주주는 뭐 아시다시피 허창수 회장 외 일가들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파라나스 호텔이 수익성이 좋거든요. 몇백억씩 꼬박꼬박 버는 알짜배기 땅에 누가 가라? 그렇죠. 그 가치를 감안하면 식구한테 파는 게 맞죠. 식구라고 몽구 그쵸?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식구라는 식구 표현이 참 그렇지만 결국은 GS건설은 자기 회사, 개인 회사죠. 개인 소유 회사고 GS그룹 자체에 GS리테일이 있기 때문에 개인 회사의 자회사를 지주회사로 넘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글쎄 매각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GS건설 입장에서는 그렇죠. GS건설 입장에서는 왼쪽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건 오른쪽 쏙 들어가는 거죠. 거죠. 네. 그렇죠. 알짜 회사거든요 호텔이. 실제로 이 호텔만 남기기 아깝다는 얘기죠. 호텔만 GS 리테일이 하는 건가? 제가 알기엔 GS 25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편의점. 그렇죠. 편의점이 생긴 거지. 그렇죠. 편의점. 글로벌 편의점. 큰 편의점.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호텔 하나만 갖고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글쎄 프리미엄 감안하면 1조짜리 회사 정도는 될 수 있는 그 동네 가면 삼각김밥도 한 10만원씩 팔겠다 네. 그 정도인데 그거를 어찌됐든 돈 잘 버는 회사 네. 근데 이렇게 되겠죠 전 딴 건 모르겠지만 GS의 입장에서 제가 막 아무것도 모르지만 거기 이제 10조 원의 땅을 샀고 현대가 샀고요 거기다 수백조가 또 엄청난 돈이어서 엄청나고 관광특구가 되잖아 관광특구 네네. 지금 예를 들어서 남한테 주니 네. 앞으로 10년으로 10년은 아니죠 2019년이니까 4, 5년 되면 거기 일대가 완전 관광특구 완전 그렇죠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도 안 주지 결국은 GS건설의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리테일 돈이 그나마 가장 많은 리테일에 넘겼다가 글쎄요 나중에 또 개인 어차피 이게 GS건설 자체가 허창수 회장 일가의 개인 회사다 보니까 다시 사오지 않을까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지금은 뭐 아무래도 해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뭐 재무 리스크를 해소한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그것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주의 탑픽은 저는 현대건설로 보고 있다. 그래서 네. 깔때 하나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오늘 네네. 연휴 들어가시는데요. 연휴 네. 동안 일정 어떻게 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디 가세요? 새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디 가냐고요? 또 개인 일정까지 또. 아, 고향 가시냐고요? 아니요. 고향. 아, 고향 안 가세요? 푹 왜? 쉬겠습니다. 왜? 고향이 서울이 알고 보니. 아니, 저는 서울 아니에요, 저분. 네, 푹 쉬겠습니다. 네, 솔직히. 부처님이 돌아선다는 그곳을 지나야 되는데. 아, 맞아. 하여튼, 다들 하여튼 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새해 양띠인가? 네. 진짜 양띠? 세미니아죠. 울미니아 양띠야? 하여튼, 새해 양띠, 우리 시청자 모두 건강하시겠고요. 돈 많이 버실 거예요.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을미녀님은 어떻겠습니까?